싶어 양하냐 바람은 떠올라간 그날 양 기다 알아미 그날은 나만이 환자란 가시 서디둑한 스타파 라 아쿠 알아미 또 멍자리 가시고 양하냐 바다로